살기엔 가슴이 메어오지만 돌아온 반말 안 해도 좋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러나 그건 거짓이었네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하네 아니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왜 자꾸 뒤돌아보래 아 미련만 서글프니 밤 난 또 눈물 지우네 해도 좋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러나 그건 거짓이었네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하네 아니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왜 자꾸 뒤돌아